where I am, who I am. Kamu katin isi siram.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나를 지나가기만 했던 이곳. Oh, where I am. Who are you? Who are you? Who are you? 감출 수 없는 기쁨. 미친 듯 세상을 뒤집어 쳤던 꿈에서조차 엉켜지고 있다 그대. Where are you? 내가 꼭 찾아낼게. 내가 널 알아볼게. 네가 힘든 것도 잊은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. 내가 꼭 기억할게. 내가 널 바라볼게. 네가 없는 곳에서도 수많은 해가 져도 잊지 않을게. 너의 말투 표정 하나까지 담아갈게. 멈춘 구름. 왜 모든 게 두려울까. 너와 있는 시간이 느려지고 자꾸 멀어질 네 손을 붙잡고 있어. I beg for life. 내가 꼭 찾아낼게. 내가 널 알아볼게. 네가 힘든 것도 잊은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. 내가 꼭 기억할게. 내가 널 바라볼게. 네가 없는 곳에서도 수많은 해가 져도 잊지 않을게. 내가 널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 자꾸 모두 잊어버리게 돼.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. 표정 하나까지 담아갈게.